지가 먼저 나 좋다고 옆구리 쿡쿡 찔러놓고 이제 왔어 떠난다니 웃기는 짬뽕이야 이 세상 끝까지 같이 가자 했잖아 떠나지마 떠나지마 나를 두고 떠나지마 이대로 가면 난 싫어, 난 싫어. 외로워져 난 싫어, 난 싫어. 이대로 가면 난 싫어, 난 싫어. 서러워져 난 싫어, 난 싫어. 간수게 모두 모두 꺼내줄 것 같더니 지멋대로 떠난다니 웃기는 짬뽕이야 지가 먼저 나 좋다고 살이 살짝 꼬드겨 놓고 이제 왔어 떠난다니 웃기는 짬뽕이야 이 세상 끝까지 같이 가자 했잖아 떠나지마 떠나지마 나를 두고 떠나지마 해줄 것 같더니 지멋대로 떠난다니 웃기는 짬뽕이야 이 세상 끝까지 같이 가자 했잖아 떠나지마 떠나지마 나를 두고 떠나지마 해줄 것 같더니 지멋대로 떠난다니